자주 만났던 영등포를 지나칠 때마다 계속 두리번거리네. 우리 손 녹였던 허름한 술집은 어느새 허물어지고 높은 빌딩의 자리에 어딨어. 정처 없이 멈춰있지. 어쩌다 보니 닮은 누군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. 나는 또 이 자리에 기대. 몇 번을 속았나 몰래 전부 다 그대 같아서 모두 따뜻한 표정들 적당한 미소들 나만 또 울고 몇 번을 믿었나 몰래 전부 다 그댈 닮아서 나를 찾아줘요 차라리 여기 가만 서 있을 테니 전부 내 이름만 궁금해 기억조차 못 할 거면서 위청되면 안아주기만 해 멋진 사람 되고 싶어서 멀어진 만큼이나 길었던 머리도 잘라보고 좀처럼 많이 떤 옷도 걸쳐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 변한 건 없어 되네 이 도시는 숲이 됐고 난 개매 정신없게 지나치는 어깨 옆에 태연해 여태껏 외롭게 못하네 너무도 변해버린 나 어쩌면 나도 그렇게 다를 게 없어서 날 잊어가네 혹시 날 지나쳐갔네 멀리서 나를 봤어도 지금과는 달라서 이 도시가 나를 지워요 이곳을 난 떠나지 못해